사람들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배갑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 가있긴 한가 발이 떼지 않아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이 한 듯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떼지 않아 Don't you leave me alone 안 그래도 믿고 싶어 믿기지

아닌데도 못한 증명해내 쓰니 박수 짝짝 그래 계속 좋게라 쭉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good day yeah, good 이제 하나 둘 셋 다만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괜찮아 속에 나 어둠 속에 나 아픔까지 다 보여주기 싫었지만 나 아직 너무 서툴렀기에 웃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날 믿어줬어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줬어 나의 빛이 되줬어 화양연화의 그 꽃이 되줬어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잡고 웃어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못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 많기를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두 셋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너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say it.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너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Still wonder, wonder, beautiful story. Still wonder, wonder, beautiful story. wonder, wonder next to red. I want to make you mine. Turn around. it no matter what 내가 많았던 뭐가 많았던 I don't give a oh I don't give a oh I don't give a oh yeah. Hey na na na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Hey na na na 나를 다 던져 이 뒤쪽 세상에 Hey na na na 놈이 당겨지 no I'm a fighter 제발로 뒤로 나를 다 감어 Find me again I'm gonna live it jump hey oh 가져와 bring the pain on <웃음> 연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뉴스 보면서 야 진짜 못 잤어.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빌보드 1위 대단합니다. 가수. 아, 진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와 진짜 좋아.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오와 진짜 이런 게 행복 아닐까? 야 지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냐?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란 걸 우리 만남이 화개 검침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신고 너는 내 꿈의 주석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좀 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I want a little love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과 책을 몰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먼 네가 참을 쌓는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다 찾아낸 둘이니까 D&A 전부 바꿔 누지도 잘 모르게 돼. 거울에 다 뒤걸려봐. 너는 대체 누구래? 위에 사람은 나를 도둑했던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이점들을 다 숨겨치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키울 수 없는 꽃이 키웠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었네. 내 속 안에 몇십 명 백 명의 내가 있어. 오늘도 다른 날 맞이해. 여러 개 I don't care 마이 잡은 굽 수저 여러 개 버럭 개 나머지 큰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듭을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엘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막기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 마이 번지 마이 마이 번지 black black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겨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날 다 do it 꼭 내가 아프다는 거서 해 모든 걸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니까 니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키게 그게 너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날 불어내본다 연기처럼 하긴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우는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Yeah. 너머로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시작은 뭐 즐거웠었네.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이쯤 된 지겨워졌네.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었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처맨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급주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눈치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속 게임 이제 그만해. 사람이 잠깐 자하게 한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끼 되기 쉽게 애매한 책임전과 예념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 들여다온 말 부시 누군가는 결국 내려야 끝이 날 듯하네. 가식 섞인 서로를 위한 억지라는 말로 이젠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oh,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도는 말고 Alright 반복된 She's getting 이제서야 급주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etting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하랍하랍 내가 없는 이 시속 위를 걸어. 하랍하랍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하랍하랍 내가 없는 이 시속 위를 걸어. 하랍하랍 내가 없는 이 시속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She's getting 이제서야 급주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etting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눈치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빛을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속 게임 이제 그만해. 허락허락 네가 없는 내 시속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허락 네가 없는 내 시속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 내 시속 위에서 내려.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흔들던 너 돌아오니까 힘내란 뻔한 말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들려줄게. 내가 뭐랬어 이 길걸 했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난 여기 있었고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하수의 별들이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 너의 절대 나팔 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hey,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hey, hey, 그래서 조금 패권을 쳐줘있어 hey, hey,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려 거목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 고통 목줄이 됐어 hey, hey,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은 나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여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너의 앉아서 그저 널 지켜봐 널 You save my baby 나는 자

did somebody break your heart? Looking like an angel, but a savage love. When you kiss me, I know you don't get two fucks, but I still want that. Your savage love. Your savage love, love, love. Yeah, 42.195

달콤한 미소는 내게 내게 말해 속삭이든 내 귓가에 말해 Don't be like a prey Smooth like a snake 벗어나고 싶은 just wanna be happier 이것도 큰 욕심 괜찮지 않으니까 제발 혼자 두지 말아줘 너무나봐 늘 걷는 길 관을 봤는데 봐 오늘은 왠지 낯선 씨 무뎌진 걸까 무너진 걸까 근데 무겁긴 하다 있었던 일 다가오는 회색 커플 써 주춤없이 난 너그러니 서 있어 난 답지가 않아 이 순간 그냥 무섭지가 난 확신이라 신따위 안 믿어 색채 같은 말에 간지러 넓은 회색 지대가 변해 여기 수억 가지 표정의 grey 네가 오면 내 세상 이 도시 위로 춤춘다 맑은 날엔 안개 무슨 날엔 함께 여기 모두 먼지들 I just wanna be happy and 내 손이 없게 느껴줘 따뜻한 Stay, stay, stay, always. Yeah, I know you always. 너무 선명해졌어. 저 하루 속에 낯선 그림자. 아무도 숨을 틀 수 없어. 좋은 것만 보고 듣지 말. 고용하 너의 슬픔이 나를 흔들어. 조용한 나의 바다에 파도가 일곤 해. Rather than bounce and break. 쏟아지는 아픔들. 네가 지었던 그 표정이 그 표정이 아니란 걸 안 끼 louder than banzai break. Baby, I'm nothing more than nothing, brighter than the light. Don't you wanna think from me? You say I'm something more than something, brighter than the light. Don't you give a fuck your life? Here I stay, cry. Every day I'm amazed, wonder if this is my place. Where's my way? It's kundalini ground. 홀로 무너지는 중 beat louder than bounce. Yeah, I want to tell you 어둠은 말해 어디라도 있단 게 두려워 말해. 어떤 밤이 날 삼켜도 변화 포기하지 않아. No, we are fine, we're shy. 너와 나 함께 느껴 슬픔과 고투. 우연한 계절 대안요. Yeah, we picked this game. Rather than fantasy. Ah, season up and out again. Don't be nice.

gotta stay gold, oh baby. Miracle take in the moonlight 今宵も眠らない 月明かりを頼りに君の元へハイデンス心へ 年伸び込んで君の間近近づくのさいつの間にか 手が出星でないなその瞳はダイヤ どんな宝石よりもビューティフル な運動も めどれてしまうほど 君から目離すない No more 近づいてく slowly 予告するよ baby 無防備な君を 優しくいただくのさ君の深いところな 見せてあげる yeah. その手を出して Say Go その手を離したくはないよ Stay cold Ooh, yeah. 도착버린 것 같아 너 화가 나 보여 아른대는 game over over over 만약 게임이라면 또 로드하면 되겠지만 I guess I gotta deal with this real world. Hey, 차라리 게임이면 좋겠지. 너무 아프니까. I need to heal my medic. Without another star,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탓해. Breaking my head, breaking my step. Always 그저 잘하고 싶어 go. 깨주고 싶었는데. Please give me.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 Remedy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날 살려줘 다시 기회를 줘 Please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Just let me love you. 인생 곁에 와줘, 우리가 되어줘. I don't wanna let go, no.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 별들은 떠 있고, 우린 알고 있어. 절대 끊으면 안 해. 떨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이제 우리가 두는 거야.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곁에 머물러줄래.

상황 속에 영웅이 됐나 나를 찾는 그날 너와 Let's drop it, walk and be more All day, everywhere 모든 게 너에게 닿기 위함인 girl 내 역정의 답인 girl 널 찾기 위해 노래 처음보다 조금 더 커진 기에 좀 더 단단해진 목소리에 모든 건 내게 돌아가기 위해 이제 너라는 지도 활짝 펼칠게 말 위해 나 봐 왜 못 알아보 남들의 하우숨땀이나 듣고 싶지 않아 넌 향긴 여전히 나를 꿰뚫어 무너뜨려 되돌아가자 Baby 그대로. I know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 그 모든 길은 널 향한 거야 없어서 너 아니다는 걸 그때처럼 날 어루만져줘 그때 보이지 않던 영원의 밤 내게 아침을 선물한 건 너야 이제 그저 내가 잡아도 될까 oh, I can make it right I can make it right. Alright. Alright. Alright. I'm gonna die, I'll check out 매번 같은 하루들 중에 내 곁에 네가 없어도 yeah 우리 함께인 걸 다 알잖아. 매번 가